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박주리, 그림 김기석의 어니스트 셰클턴입니다. 남극 대륙을 탐험한 셰클턴은 세계 최초로 가장 빠른 시간에 남위 88도까지 내려가서 남극점으로 가는 길을 개척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셰클턴이 존경받는 까닭은 인듀어런스호 대원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동료애와 지도력 때문이지요. 인듀어런스호는 침몰하고 말았지만 온갖 어려움을 뚫고 탐험대원 전원을 구해내 세계인을 감동시켰답니다. 그럼 그 용감한 셰클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기요, 저기! 학생들이 바다에 빠졌어요! 바닷가가 소란스러웠어요. 소년 두 명이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이때 누군가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바로 소년 셰클턴이었죠. 패트리데스! 이거 받아! 셰클턴은 친구 패트리데스에게 나무 튜브를 던졌어요. 그러고 나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꼭 구해야 해. 셰클턴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패트리데스의 동생을 힘껏 안았어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물 위로 몸을 솟구쳤어요. 패트리데스의 동생은 기침을 해대며 바닷물을 토해냈어요. 뒤늦게 보트를 타고 온 아저씨가 말했어요. 아주 용감한 소년이구나. 무섭지 않던?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전 나중에 탐험대장이 될 건데요. 어디를 탐험하려고? 북극이나 남극이요. 셰클턴은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북극과 남극을 꼭 탐험해보고 싶었어요. 셰클턴이 27살이 되었을 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어요. 영국 정부에서 남극 탐험대를 결성하기로 한 거예요. 때가 왔어. 기어이 남극 대륙을 내 발로 밟고 말겠어. 1901년 8월 6일 셰클턴을 태운 디스커버리호가 드디어 남극을 향해 출발했어요. 탐험대는 5개월 만에 남극 바다에 들어섰어요. 빙산들을 지나자 새하얀 남극 대륙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보였어요. 탐험대는 로스섬에 캠프를 세웠어요. 남극점을 정복하려면 몇 사람만 길을 나서야 했어요. 모두 함께 가기에는 너무나 멀고 힘든 일이었거든요. 스콧 대장은 의사 윌슨에게 물었어요. 윌슨, 누가 같이 가면 좋겠나? 누구보다 강한 정신력과 열정이 있어야 하겠지. 셰클턴이 좋겠네. 스콧 대장과 윌슨, 셰클턴은 남극점을 향해 출발했어요. 썰매기들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셰클턴은 굳게 다짐했어요.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 거대한 얼음 산맥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거야. 그러나 우린 꼭 해낼 것이야. 하지만 영하 50도의 추위와 눈보라를 뚫고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먹을 거라곤 말린 고기와 통조림, 설탕, 비스킷이 전부였죠. 신선한 야채를 먹지 못하자 세 사람은 모두 괴혈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셰클턴이 특히 심해서 기침을 하면 목에서 피가 넘어왔어요. 스콧은 셰클턴에게 멍청이라고 욕했어요. 셰클턴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스콧과 윌슨도 괴혈병이 심해져서 풍선처럼 손가락이 부어오르고 잇몸은 검푸르게 변해갔어요. 윌슨은 남극점에 가기도 전에 모두가 괴혈병으로 죽게 될 거라면서 막사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러나 스콧은 반대했어요. 남위 82도 선이라도 넘어야지. 이대로 돌아간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나. 셰클턴은 자기 때문에 탐험이 실패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장,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셰클턴은 피를 토하면서도 꿋꿋하게 스콧과 함께 행군을 계속했어요. 1902년 12월 마지막 날, 마침내 남위 82도선을 넘었어요. 비록 남위 90도 지점인 남극점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남극에 가까이 간 것이었어요. 세 사람은 일단 배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남극을 정복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셰클턴은 함께 갈 수 없었어요. 스콧 대장이 셰클턴을 영국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에요. 셰클턴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에는 꼭 내가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을 정복하고 말 거야. 셰클턴이 병이 나서 쓰러지는 바람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스콧이 쓴 기사를 읽고 셰클턴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남극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세 사람 다 괴혈병에 걸린 데다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스콧은 탐험 실패가 모두 셰클턴 때문이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셰클턴은 스콧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미 지난 일이야.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이지. 셰클턴은 직접 남극 탐험대를 만들기로 하고 대원들을 모았어요. 셰클턴, 난 자네를 대장으로 모시겠네. 디스커버리호에서 함께 일했던 와일드가 가장 먼저 셰클턴을 찾아왔어요. 1908년 1월 29일 남극 대륙에 도착한 셰클턴은 캠프를 세우고 말들이 쉴 수 있게 임시 우리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썰매개 대신 말을 데리고 왔어요. 말이 개보다 힘도 세고 급할 때는 비상 식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10월 30일 셰클턴은 대원 13명과 말 8마리를 이끌고 남극점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어요. 캠프에서 남극점까지의 거리는 약 1200km였어요. 하루에 26km씩은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91일째에는 남극에 닿을 수 있어. 하지만 얼음 조각이 실린 강풍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남극의 날씨가 셰클턴의 발목을 잡았어요. 어떨 때는 사나흘씩 텐트 속에 갇혀 눈보라가 그치길 기다려야 했어요. 너무나 추워서인지 말도 네 마리나 죽고 말았어요. 남아있는 말 네 마리는 짐이 너무 많아 잘 걷지도 못했지요.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11월 25일 셰클턴은 남위 82도선을 넘었어요. 스콧이 세운 기록을 30일이나 앞선 것이었죠. 이제 셰클턴 앞엔 그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새로운 땅이 펼쳐져 있었어요. 탐험대 앞에 거대한 얼음산이 나타났어요. 눈이 가슴까지 차올랐죠. 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또다시 말 세 마리가 죽고 말았어요. 얼음산을 간신히 넘자 이번에는 드넓은 얼음 땅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힝! 힝! 다급한 말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말과 함께 와일드가 그만 갈라진 얼음 틈으로 떨어진 거예요. 어서 로프를 던져! 셰클턴은 와일드를 끌어올렸어요. 그러나 식량을 실은 말은 깊은 얼음 구덩이 속으로 빠져버렸어요. 자, 남은 썰매를 한 대 묶고 계속 갑시다. 힘들래요. 대원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셰클턴은 대원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셰클턴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며칠째 멀건 죽밖에 먹지 못했어. 이래가지고 과연 남극점을 정복할 수 있을까? 기온은 영하 28도인데 대원들의 옷은 바람에 찢어지고 몇몇은 괴열병에 걸렸어. 와일드만 데리고 계속 갈까? 앞으로 155km만 가면 되는데. 셰클턴은 어떻게 해서든 남극을 정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대원들의 목숨이 위험했어요. 눈물을 머금고 남극 정복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루만 더 행군하고 기지로 돌아갑시다. 다음 날 셰클턴은 남위 88도 선을 넘었어요. 여기까지 내려온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었죠. 셰클턴은 남극 정복에는 실패했지만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영웅이 되었어요. 셰클턴은 다시 한번 남극 정복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911년 12월 14일 노르웨이의 아문센이 남극을 정복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셰클턴은 너무나 아쉬웠어요. 자기가 맨 먼저 남극을 정복하고 싶었거든요. 남극이 이미 정복되었다면 나는 남극 대륙을 건너겠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며 혀를 찼어요. 남극 대륙을 건너려면 영하 5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남극에서 2년 넘게 버텨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셰클턴은 물러서지 않고 인듀어런스 호를 이끌고 1914년 8월 1일 런던을 떠났어요. 그리고 11월 5일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바셀만으로 가는 길을 거대한 얼음덩이들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셰클턴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일단 남동쪽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운이 좋으면 해류를 타고 바셀만에 닿을 수도 있으니까요. 셰클턴은 두께가 1m에 폭이 800m나 되는 거대한 얼음덩이들을 피하며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작은 언덕만한 빙산도 지나쳤어요. 조심조심 남쪽으로 내려간 것이 2주일이나 지났어요. 어떨 때는 얼음덩이 사이에 발이 묶여 며칠 동안 꼼짝 못하기도 했어요. 원래는 12월 말이면 육지에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남극 대륙은 멀기만 했어요. 가끔 얼음 소나기가 내렸어요. 사방은 온통 얼음덩이로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때로는 긴 수염고래와 흑고래들이 숨을 쉬러 얼음덩이들 사이로 코를 내밀었어요. 배가 지날 때마다 얼음덩이 위에서 배를 지켜보는 펭귄 떼도 만났죠. 춥고 지리한 날이 계속되었어요. 셰클턴과 대원들은 조금이라도 물길이 열리면 트인 바다를 향해 인듀어런스 호를 몰아갔어요. 작은 얼음덩이가 가로막으면 끌과 곡괭이를 들고 내려가 얼음에 V자 홈을 판 다음 배로 힘껏 들이받았어요. 그렇게 얼음을 깨트려가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석 달 만인 2월 14일 500m 앞에 트인 바다가 보였어요. 배가 얼음덩이와 부딪힐 때마다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어요. 150m 정도를 나아갔죠. 하지만 남아있는 얼음덩이의 두께는 무려 3에서 6m나 되었어요. 두꺼운 얼음은 배로 힘껏 부딪혀도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자정이 다 될 때까지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기온은 영하 17도, 대원들은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시 7주가 지났어요. 그러는 사이 얼음덩이들이 배 주위를 빙 둘러싸고 말았어요. 대장, 너무나 억울합니다. 육지가 100km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발목이 잡히다니요. 선장 워슬리가 말했어요. 셰클턴의 오랜 동료인 와일드 역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셰클턴은 조용히 말했어요. 앞으로 이 단단한 얼음덩이들과 함께 배에서 겨울을 지내야 할 거야. 언젠가는 얼음덩이들이 녹아 바닷길이 열릴 거야.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세. 대원들은 셰클턴의 담담하고 차분한 모습에 놀랐어요. 누구보다도 실망이 클 텐데도 오히려 대원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한 것이었죠. 인듀어런소는 천천히 북쪽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남극 대륙도 망원경으로나 볼 수 있을 만큼 멀어졌죠. 배는 얼음덩이들과 부딪혀 심하게 뒤틀려 있었고 오른쪽으로 30도나 기울어져 있었어요. 얼음덩이들은 바람이 거세게 불 때마다 배에 심하게 부딪히곤 했죠. 벌써 여섯 번째 공격일세. 깨진 얼음덩이들의 배가 쪼개지면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걸세. 와일드가 걱정스레 말했어요. 셰클턴의 생각도 같았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얼음덩이와 부딪혀 배가 부서지고 말 거야. 엔진을 다시 켜! 최고 속도를 내라고! 셰클턴은 얼음덩이들과 한판 싸움을 하기로 작정했어요. 남극 대륙에 상륙하려면 얼음덩이들 사이에서 빠져나가야 했어요. 인듀어런스 호는 최고 속도를 내며 갈라진 얼음덩이들 사이를 헤쳐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죠. 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기라도 하려는 듯 얼음덩이들이 인듀어런스 호의 앞길을 막았어요. 그때 갑자기 심한 지진이 일어난 듯 큰 소리를 내며 엄청난 크기의 얼음덩이가 배 밑창을 들이받았어요. 배는 끼익 소리를 내며 활처럼 휘어지더니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어! 구명보트와 썰매기에 필요한 짐들을 배에서 내리세! 셰클턴은 배가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어요. 인듀어런스 호는 죽음을 앞두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어요. 인듀어런스 호는 처참하게 부서진 채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갔어요. 사우스 조지아 섬을 출발하고 나서 아홉 달 동안이나 함께 지냈던 배가 말이에요. 차마 못 보겠군.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를 위해 잘도 버텨주었는데. 대원들은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남극 대륙을 횡단한다는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음이 분명했어요. 그런데도 셰클턴은 대원들에게 조용히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먼저 가장 큰 얼음덩이 위에 캠프를 설치한다. 대원들은 셰클턴의 대장다운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남극 대륙을 횡단한다는 계획이 실패했는데도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대장이다. 비록 남극 대륙을 밟기도 전에 탐험은 실패로 끝났지만 여기서 내가 좌절하거나 흐트러지면 대원들의 목숨을 지킬 수 없다. 대원들은 반드시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셰클턴은 27명의 대원들과 얼음덩이 위에 캠프를 설치하고 페이션스라고 이름 지었어요. 참고 견딘다는 뜻이에요. 페이션스 캠프에서의 하루하루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어서 빨리 물길이 열려야 할 텐데. 셰클턴은 날마다 얼음덩이들을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두꺼운 얼음덩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대원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곤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식량도 점점 떨어져 갔어요. 셰클턴은 먹을 것을 아끼기 위해 아주 조금씩만 먹도록 했어요. 밤이면 영하 23도까지 떨어지는 추위 속에서 먹을 것마저 부족했기 때문에 대원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곤 했어요. 하루는 클라크와 그린스트리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클라크와 부딪히는 바람에 그린스트리트의 우유가 엎질러진 거예요. 클라크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린스트리트가 악을 썼어요. 그린스트리트는 멍하니 우유가 쏟아진 눈 위를 바라보았어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지요. 클라크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린스트리트의 컵에 자신의 우유를 따라 주었어요. 그러자 다른 대원들도 하나 둘 그린스트리트에게 다가가 우유를 조금씩 따라 주었어요. 대원들은 묵묵히 우유를 마셨어요. 셰클턴은 신경이 날카로워진 대원들을 다독였어요. 기다리자. 참고 기다리자. 북쪽으로 더 내려가면 틀림없이 바닷길이 열릴 거야. 페이션스 캠프는 바닷물의 흐름을 따라 북쪽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육지다! 육지가 보인다! 얼음덩이 위에서 바다를 떠돈 지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육지였어요. 엘리펀트 섬이 분명했어요. 보트를 내려! 그리고 꼭 필요한 짐만 실도록 하게! 대원들은 식량과 연료를 보트에 실었어요. 밧줄과 옷에 얼어붙은 얼음을 깨면서 노를 저었어요. 얼어버린 옷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살갗이 벗겨져 나갔어요. 셰클턴 일행은 15일 만에 엘리펀트 섬에 닿았어요. 무려 497일 만에 땅에 발을 디딘 거예요. 대원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마구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대원들도 있었죠. 하지만 무인도나 다름없는 이곳에 구조선이 올 리 없었어요.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고래잡이 기지가 있는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가야 했어요. 무려 1040km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래도 가야 했어요. 이곳은 와일드가 지휘를 맡는다. 나는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출발한다. 셰클턴은 워슬리와 4명의 대원을 이끌고 보트를 탔어요. 셰클턴, 자넨 해낼 수 있어. 우리의 대장이니까. 22명의 대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셰클턴이 자기들을 구하러 오기를 간절히 빌었어요. 반드시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가야 한다. 아무리 거친 파도가 우리를 막아도. 셰클턴은 이를 악물었어요. 하늘처럼 드넓은 바다에 셰클턴이 담배는 한 점에 불과했어요. 셰클턴은 선장 워슬리와 함께 사우스 조지아 섬을 향해 노를 저어갔어요. 대장! 저기 좀! 대원인 맥니시가 말을 잇지 못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폭이 1km가 넘고 높이가 30m나 되는 거대한 파도가 닥쳐오고 있었어요. 폭풍이다! 밧줄로 몸을 묶어라! 절대 풀어지지 않게! 으악! 대원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셰클턴의 배는 파도 밑바닥으로 내리꽂혔어요. 여기서 죽고 마는 건가? 셰클턴은 배가 산산조각 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배는 무사했어요. 성난 폭풍우가 지나가자 배 뒤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비록 돛의 반이 찢겨나가고 뱃머리가 부서졌지만 대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갈매기 때다! 육지가 멀지 않았다! 앞을 가리던 구름이 걷혔어요. 그러자 눈앞에 사우스 조지아 섬의 자갈투성이 해변이 펼쳐졌어요.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대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사우스 조지아 섬을 떠난 지 522일 만에 다시 이 섬에 온 거예요. 셰클턴은 맥리시 등 대원 3명을 남겨두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고래잡이 기지는 섬의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셰클턴 일행 앞을 거대한 얼음 봉우리가 가로막았어요. 셰클턴은 도끼로 얼음 절벽을 하나하나 찍어가며 기어 올랐어요. 3시간 만에 겨우 꼭대기에 올랐죠. 발 아래로 까마득한 절벽이 펼쳐졌어요. 발 디딜 곳을 도끼로 찍어가며 조금씩 아래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대로 한두 시간만 더 있으면 모두 얼어 죽을 것 같았지요. 이봐,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낫겠어. 예? 그러다가 바위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여기에 계속 있을 수 있어? 얼어 죽고 말 거야. 세 사람은 다리로 앞사람의 허리를 감고 두 손으로는 목을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는 얼음 계곡을 휙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와!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죠. 그들은 곧 눈 속에 처박혔어요. 여전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누가 뭔 줄 알 것도 없이 웃어대기 시작했어요. 아슬아슬했던 두려운 순간이 마침내 지나간 것이에요. 얼마나 끔찍했던지요. 뿡, 뿡.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어요. 드디어 고래잡이 기지가 있는 스트롬니스 항구에 도착한 거예요. 셰클턴과 워슬리, 크리는 항구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어느새 어둑어둑해진 항구에는 아직도 몇몇 사람이 짐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세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세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목욕과 이발과 면도를 한 다음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워슬리는 저녁을 먹자마자 배 하나를 빌려 섬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원들을 구해왔어요. 워슬리와 대원들이 스트롬니스 항구에 도착하자 항구의 다른 선장들은 여섯 대원을 환영하는 모임을 열어주었어요. 40년 동안이나 남극해를 항해한 노르웨이 선장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는 7미터짜리 작은 배를 타고 험한 파도와 싸우며 엘리펀트 섬에서 이곳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 온 훌륭한 대원들과 악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환영하는 연설도 없고 메달이나 훈장도 없는 자리였어요. 선장들은 셰클턴과 대원들 하나하나의 손을 잡았어요. 다른 선원들도 셰클턴 일행과 일일이 약수를 했죠. 그들 모두가 셰클턴 일행에게 경례를 했어요. 험한 파도, 거대한 얼음과 맞서 싸워 이겨낸 대원들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셰클턴은 엘리펀트 섬을 향해 배를 띄웠어요. 하지만 얼음덩이들 때문에 배를 섬에 댈 수가 없었어요. 셰클턴은 두 차례나 배를 더 띄웠지만 그때마다 거대한 얼음덩이들이 셰클턴을 가로막았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요. 새로운 배를 구해야 했어요. 다행히 칠레 정부에서 원양선 옐코호를 빌릴 수 있었어요. 이번만은 꼭 구출해내야 한다. 이번에는 다행히 얼음을 피해서 갈 수 있었어요. 닷새가 지나자 멀리 엘리펀트 섬이 보였어요. 그때 엘리펀트 섬에 남아있던 22명의 대원들은 점심 식사를 하러 오두막 안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누군가 갑자기 오두막 밖을 내다보다가 소리쳤어요. 배가 와요! 배가!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대원들은 서로 엎어지고 국그릇을 뒤엎으며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배가 보였어요. 작기는 했지만 분명히 배였어요. 배 위에는 늠름한 모습에 셰클턴이 보였어요. 셰클턴이 소리를 쳤어요. 다들 무사한가? 모두 무사합니다. 그리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을 하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죠. 대원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셰클턴을 바라만 보았어요. 셰클턴은 이렇게 해서 22명의 대원들을 모두 구출해냈어요. 47살이 된 셰클턴은 다시 한번 남극 탐험에 나섰어요. 뱃머리에 나와 저 멀리 사우스 조지아 섬을 바라보던 셰클턴의 머리는 힘든 탐험 탓인지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난 모험을 꿈꿨네. 훌륭한 탐험가가 되고 싶었지. 대장은 진정한 탐험가야. 곁에 있던 와일드가 말했어요. 하지만 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네. 셰클턴이 쓸쓸히 말했어요. 셰클턴은 이번 남극 탐험을 하면서 남극 바다의 지도를 새로 그릴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1922년 1월 5일에 심장 발작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대원들은 셰클턴을 고래잡이 선원들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어요. 셰클턴의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그대들은 왜 셰클턴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가? 셰클턴은 도저히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대원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이 전원을 안전하게 구해낸 위대한 탐험가였다. 셰클턴은 남극점 정복에도 실패하고 남극 대륙 횡단에도 실패했어요. 하지만 꿈과 목표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진정한 탐험가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